is this shit that y'all are listening to nowadays on the radio, man? 앞으로 닥치기를 영화 모드 감상. 그래서 그런지 주위 사람들이 나 인터넷 모두 이명박을 뽑지 않았대. 빵상 도대체 누가 뽑은 건데 껴라. 이명박 뽑은 새끼들도 가져야 돼. 하지만 아예 대통령 선거 일날 티켓도 안 하고 놀러간 장애인 같은 놈 이명박을 까는 건 마치 친김콩비 연대의 미래 대표로 나올 장군의 아들 미친 소사고를 겨먹고 헛소리를 짓거려 대는 그런 웅석 청곽이 페스티벌에 나갈 십방구 새끼 권리를 가졌으면 행사해라게 새끼냐. 빈농 위아들로 태어난 김콩비는 농촌이 무너지면서 우리 집도 결국 반지하로 이사했다. 농촌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의식량의대 부분이 해외 의존하게 되는 큰 문제건데 너희와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번에 개시했기들아 당장 니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미친 소먹게 생겼으니까 들고 일어나지. 하지만 앞으로 나의 저지로와 집마다 너희 조진 충돌어져 있을 거다. 난 농부다 될 거다. 래퍼 같은 평생 반지하에서 살게 될 것 같은 인생은 집어치우고 10년 후에 식량 대란이 일어나면 나는 너희들에게 존나 비싸게 팔아치울 거다. 개시했기야. 근데 스볼 50년 후에도 살아있으려나? 스볼 50년 후에도 살아있으려나?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국민의 건강을 팔아먹는 미국산 소고기협상 우려하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개새끼야 나가! 정신 차려 개촌 같은 새끼들아! 내가 사는 곳은 미국 어느 공장 옆에 사육장 주임님이 주는 씁쓸하지만 중독적인 맛이 사료를 쳐먹으며 무럭무럭 자라갈수록 뒷다리 힘이 풀려 결국 주저앉고 말아 앞다리 두 개로 걸어다니는 내 이름은 박무소 AKA 미친소. 내가 15개월 시절에 TV에서 보는 찻사 미친소를 보며 존나겹이 웃었는데 15개월이 지난 지금 내가 바로 그 미친소가 되어 머나먼 한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해 어젯밤 어떤 늙은 한국인 아저씨가 양손에 아주 어린 여자아이들을 안고 이죽거리며 우리 주임님을 찾아와 주인님은 그를 보며 헤이와 쌤놀 이명박. 주인님은 그 아저씨와 밤새 깊은 얘기를 해. 그리고 우리 주인님이 나가고 난 뒤로 이명박이라 불리는 아저씨는 안고 있던 어린아이들과 떡을 쳐 다음 날 아침 주인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한국인들을 말살을 시키라는 미션을 건네줘서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위올라 고향을 떠나났어. 한국에도 쳐보자마자 시카를 잡은 무시무시한 아저씨들이 날 도망내. 하지만 난 오히려 자신감 있는 태도로 나라나로 한국인 100명을 죽일 수 있어. 나는 외키를 뜻으로 주인님의 영원한 충실한 애완 소가 될 거야. 그들 입을 풀려내 살덩이를 먹기 시작해. 그리고 소리 없이네 살덩이들은 그들 이내 구멍을 뚫어있건 완벽한 미션 성공. 내 몸은 각종 음식부터 시작해 모든 여성들의 화장품 낮은 바무스칸 군에서 하는 연인들이 키스도 약국에서 산 알약의 돈에 영혼이 담겨있지. 또 남다른 동물들에게 우리 주인님의 미션을 전해주었다. 돼지 우리 친구들도 같이 힘을 합세. 동물의와 운사자가 아닌 바로 나광무소. 나를 찬양하고 경배해라 모든 잡종들아. 우리가 등장하면 그 고든 초과 가든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 끈질기게 니들 은혜를 누리지. 영광을 미국에 계신 이대로 온 주인님만을 안고다 을발게 할로 이명박에게 감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심신하게 불쌍박한 병신 써버린 새끼들 아니들은 국민들이 된 세금으로 1등급 그저 먹으면 성희에겐 30개월짜리 병신수를 전기 하나 우리가 그거 먹고 우리만 해질 줄 아냐라는 시바루니가 니들이 군인이 천원 연방군인 군용 소군용 똥군용 조군용 고지군용에다 광군용 소고기 천원 사주군용은 몸을 병신의 자로 만들 거야 썩은 새끼 새끼들에게 명박 대열에 해서 수입 쇠고기 교방에 앞장서는 간신들 같은 새끼들아 우리한테 가보기기만 해 버려 비고모범이 손해준 마이크로폰으로 와주지 점린의 구멍을 송송 뚜껑을 발라게 신청 총살판 같은 새끼들아 일 똑바로 해라 키스